남조선 인터넷 신문 어마이뉴스가 12일 전한 데 의하면 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결과 19살부터 29살까지의 청년들 속에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0%였고 30대와 40대의 사람들 속에서는 겨우 3%에 불과했다 합니다. 특히 20대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북도 지역에서도 박근혜를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아예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.